이 정도 거짓말에 속아주는 게 아닌가요? 될래가 깜망청이 뭐든 해봐요. 우리 생각할 겨를조차 주지 마요. 설탕이 필요해. 난 몸에 나쁜 게 좀 필요해. 뜨뜸이 지근한 건 그만해. 막 솔직하겠다고 그게 뭐라고. I need some sugar, I need something fake. 진심이란 게 뭐야, 난 상관안 해. 둘 다 알잖아, 곧 끝날 텐데. 짓기 전에 날 부디 한껏 녹여줘. 다시 덮고 그 위에 다시 얹고 또 다시